폭탄 터뜨리고 총 난사. 탈영병 서울 도심 총기 난동. 무차별 총질. 공포의 34분. 지난 하루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헤드라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입니다. 정말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TV도 신문도 탈영병의 움직임을 마치 영화처럼 그리면서 범행 동기니 범인의 인적 상황 같은 것을 섣불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핵심은 제어장치가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이 해화동에 나타날 때까지 무수한 제어장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군의 기율이 최초의 제어장치고 그 부대의 경계망이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수많은 검문소와 경찰서, 지서, 파출소, 수도방위를 책임진 군까지 그 어떤 제어장치라도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되었더라면 죄 없는 야채상은 또 죄 없는 목수는 죽고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 이 사회에 확실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화 1492 콜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잊고 지내는 이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빛을 내는 별이 되겠죠.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김세윤 학생. 글쎄요, 오늘도 하늘의 별이 총총한데요. 그 중에서 김세윤 학생의 마음도 띄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김세윤 학생.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 남았네요. 저희가 사라피나 시사회 초대권을 우송해 드릴 그런 분들의 엽서를 받는 시간이요. 4월 28일, 29일 이틀간 사라피나 시사회를 저희 FM 영화음악이 엽니다.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였는데요. 여러분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4월 21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그런 엽서를 저희 FM 영화음악에 보내주시면요. 500분을 추첨해서 표를 두 장씩 보내드려요. 보내주실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8입니다. 그동안 제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건강해라, 이젠 감기에 걸리지 말아라, 이런 엽서 편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해골군, 마스코트를 해골로 그려주셨네요. 또 전남 화순의 구정님씨,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강석진씨, 서울 방이동의 윤희경씨는 건강 꼭 찾으시고 건강한 목소리로 신청한 음악 꼭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건강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신삼동의 김미연 학생, 서울 강남구 삼성일동의 정기택 학생도 들어주세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I'll Find You, 클레나드입니다.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이롬이 장모입니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서울 목동 아파트의 김민정 학생 들으셨어요? 올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영화 알라딘 중에서 A Whole New World, 레스나벨, 피보 브라이슨의 노래였습니다. 올 64회 아카데미상 주제가 부문은 알라딘과 보디가드가 밀고 당기는 그런 각축전을 벌였죠. 결국 에이즈로 사망한 알란 맨킨의 공백을 팀 라이스로 메운 하워드 애시먼이 작년에 이어서 2연패한 것으로 끝났지만 주제가상 후보로 오른 제3회 작품이 눈길을 끌었죠. 식장에서는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중후한 톤으로 불러서 좌중을 사로잡았었는데요. 바로 영화 만보 킹스의 주제가 Beautiful Maria of My Soul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산뜻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미로운 선율이 참 아름다웠죠. 이 영화 만보 킹스는 제목 그대로 만보의 황제가 되려는 쿠바 출신의 두 형제, 그들의 파란만장한 얘기입니다. 만보라는 것은 50년대에 크게 유행한 음악의 한 장르로 삼바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음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몸에 딱 달라붙는 만보 바지랑 함께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삼바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라면 만보는 카리브해안의 음악이라는 그런 작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요. 이 둘 다 다혈질적이고 낙천적인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음악이죠. 이 영화를 감독한 아니 글림처. 이 사람은 원래 뉴욕의 미술상으로 그 인류 화가들의 그림을 거래하면서 돈을 모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는 헐리우드의 에이전트인 친구가 주선해서 헐리우드에 뛰어들었는데요. 시거니 위버가 주연한 정글 속의 고릴라, 그리고 다이안 키튼 주연의 훌륭한 어머니, 이 두 영화가 그가 제작을 한 영화들이죠. 아니 글림저는 이 두 영화로 별로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잡은 돈을 헐리우드를 배우기 위한 수업료쯤으로 치고 그 뒤에는 감독 아니 글림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영화와 미술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스카 엘로스의 퓰리처상 수상 소설 만보 왕들 사랑의 노래를 연주하다. 이 소설의 판권을 출판도 되기 전에 사들여서 스스로 영화를 만들 것을 결심합니다. 흥겨운 만보와 피가 동시에 흐르던 1952년 바티스타치아의 쿠바를 배경으로 해서 만보 밴드를 만들어 떼돈을 벌려는 두 형제의 얘기는 시작됩니다. 영화 만보 킹스 중에서 키에레 메무초,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입니다. 키에레메 무초 dulce amor mío que amante siempre te adoraré yo con tus besos y tus caricias mis sufrimientos acallaré. Cuando se quiere de veras, como te quiero yo a ti. Es imposible, mi cielo, tan separados, vivir. Cuando se quiere, de ver. 제가 좀 전에 마치 레미제라블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끼에레 메무초 이랬는데요. 사실은 끼에레 메무초였습니다. 린달론스테드의 음성이었고요. 쿠바 하바나의 클럽에서 만보를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사르와 네스토르 형제. 세사르는 성급하고 호색적이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생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동생 네스토르는 트럼펫을 불면서 작곡도 하는 그런 유망주지만요.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이런 네스토르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클럽의 주인이자 암흑가의 보스가 네스토르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억지로 보스와의 결혼을 승낙하고 맙니다. 그리고 반죽음이 된 세사르에게 동생을 데리고 빨리 미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말하죠. 세사르는 이 사실을 네스토르에게 숨기고 함께 뉴욕으로 갑니다. 낯설기만 한 뉴욕. 두 형제는 뉴욕의 전설적인 만보 클럽인 팔라디움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무대로 뛰어올라와서 심기에 가까운 드럼 솜씨를 보이죠. 세사르의 실력. 그 실력을 인정받으려는 찰나, 폭력 조직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통에 헛수고를 하고 맙니다. 그 뒤에 두 형제는 거대한 푸주간에서 쇠고기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연명을 합니다. 형 세사르는 여전히 자신의 만보 밴드를 갖는 희망 속에 낮에는 푸주간에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연주를 계속하지요. 하지만 쿠바를 떠나오게 된 그 속사정을 모르는 네스토르는 쿠바에 두고 온 연인 마리아 생각에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만들어서 18번이나 편곡을 하고 또 편곡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악상을 다듬고 있던 네스토르는 미모의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말지요. 그 여인은 쿠바 이민으로 부잣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될 꿈을 가꾸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네스토르가 이제 안정을 얻은 뒤에 이 두 형제는 네스토르가 작곡한 Beautiful Maria를 불러서 인기를 얻고 또 바바루라는 클럽에서 자신의 밴드를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I Love Lucy 쇼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행운을 거머쥐죠. The Beautiful Maria of My Soul, 로스 로버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On an empty stretch of beach, in the pattern of the waves, drawing pictures with my hand, in the sand I see your face, skipping pebbles on the sea, wishing for paradise. And castles crumble below the restless tide, ebb and flow, listening to a shout. always be a part. Like forever in a dream. If I ever love again, even then nothing will change. And the taste of you remains, clinging to paradise. But as the distance from you grows, all that my heart ever knows, hunger for your kiss, 아카데미 식장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부른 것과는 또 느낌이 참 다르네요. 로스 로버스가 부른 Beautiful Maria of My Soul이었습니다. 두 형제들에게 그러나 행운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사르는 동생의 새로운 연인에게 그만 첫눈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지만 세사르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네스토르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쿠바로 돌아갈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형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네스토르에게 팔라디움의 주인이 접근합니다. 세사르와 손을 끊고 자신의 독자적인 밴드를 만들라고 유혹하죠. 그럼하고 대답하는 네스토르. 세사르는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 Beautiful Maria를 부릅니다. 네스토르가 불러야 할 대목이 됐는데도 동생은 나타나지 않고 세사르는 당황해하죠. 네스토르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형의 진심을 이해하고 트럼펫을 들고 무대로 올라갑니다. 같이 연주를 하면서 끌어안는 형제. 그날 밤 네스토르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길을 달리던 차는 그만 미끄러져서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되고 말죠. 정신을 차린 세사르는 네스토르의 시신을 안고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스카페이스가 이 시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쿠바 난민 알파치노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집으로 거칠게 그렸다면요. 글림처는 흥겨운 만보 그리고 차차차 리듬을 통해서 한 형제의 뜨거운 사랑과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죠. 영화 만보 킹스 중에서 듣습니다. 관타나메라 셀리아 크루스입니다. 관타나메라 와이라 관타나메라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Y antes de morir, yo quiero cantar mis versos del alm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rosa blanca en junio como en enero, como enero. Cultivo una rosa blanca en junio como en enero, como enero. Para el amigo sincero que me da su mano franca. De un verde claro y de un carmín encendido, mi verso es de un verde claro y de un carmín encendido. Mi verso es un ciervo herido que busca del monte amparo. 만보킹 중에서 관타나메라, 셀리아 크루즈의 노래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스크린 잉글리시를 위해서 곽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편지 안 옵니까? 좀 없나 본데요? 예, 요즘도 와요. 요즘도 아니, 좀 전에 읽어보니까 네. 저는 약간 자리 비우신 자 읽어보니까 아, 정원님 누님께 이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이 네네. 아주 애절한 사연을 보내오셨고요. 애절한 사연이요? 개편 때도 계속 영화 음악을 하시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안 맡으시는지 근데 계속 개편한 거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가경 씨 오늘 어떤 영화 오늘은 댄스 위즈 울프입니다. 예, 늑대와 함께 춤을. 저는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소프트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눈알도 파고 막. 예. 그런데 조디 포스터 때문에 좀 덜 무서웠지만 네. 당당한 그녀의 연기 때문에 앤서니 홉킨스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지금 그 저 아니에요. 아니 화면을 좀 아 그니까 조디 포스터 제가 앤서니 홉킨스. 네. 근데 양 늑대와 함께 춤을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안 무섭더라고요. 그쵸. 그 제목도 참 독특한 제목인데 네. 결국은 이름으로 판명이 났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물론 이 늑대와 함께 춤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은 아, 사라져가는 서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했던 존 던버 중위. 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왜 남북 전쟁을 시빌 워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시빌 워. 시빌 워라고 그래요. 네. 아주 뭐 우리 속된 얘기를 하면 좀 거추가도 시민 전쟁이라고 네. 그렇게 말들 하는데 여하튼 그 남북 전쟁 때 이 케빈 코스트너가 남군의 병사죠? 북군의 병사. 북군의 병사입니까? 네, 예. 북군의 병사입니다. 혼동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부상을 당하고요. 거의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는데 그저 죽고 싶어서 네. 말을 타고 적진인 남군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질 않아요. 그치. 죽질 않고 도리어 그 사기 진작. 그런 한 케이스가 되버리죠. 되죠. 네. 그 전에 그 LCD라는 영화에서 그 찰튼 헤스톤이 말해요. 예. 거의 뭐 다 죽은 몸인데 예. 말을 타고 이렇게 밖으로 예. 나가거든요. 예. 예. 그때 죽은 사람이 시체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시체가 앞으로 나오니까 적군이 그냥 응?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 네. 아주 풍지박산, 혼비백산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남군, 북군의 대장은 아니었지만은 여하튼 이렇게 해서 죽을 각오로 적진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았는데 몸에 총상은 입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와서 이 케빈 코스너 던바 중위를 그 격려하는 장면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자르지 말라 그러죠. Don't take my foot. 한번 읽어주시죠. Don't take my foot. 그렇죠.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스크린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T 발음 Don't take 할 때 이게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하거든요. 네. Don't take 아니고 Don't take my foot.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뭘 좀 주세요 그럴 때 give me 그때 give me. 네, give me. Give me. 저번에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재탕이 되겠네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방송에서 한 번 한 걸 또 하는 거. 이거 치명적이거든요. 그래도 게스트, 저는 좋습니다. 게스트 생명의 지장이 있는데 옛날에 양중 박사가요. 양중 박사님이 예. 강의 이제 여러 군데 방송 나가시고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예. 한 걸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4학년쯤 되는 학생들은 서너 번씩 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교수님 세 번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 박사님이 이 사람아 소벽 따고 세 번 울고먹어. 또 들어도 외웠어. 나와서 해봐. 못해요. 그러면 또 들어. 한 번 더 했다고 이렇게 전임 씨가 꼬집어 주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잉글리시는 네 번 울고 먹으십시오. 자.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요? 저보고 자제하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Don't take my foot 그래요. 네. 내 다리를 자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 장군님이 그러죠. You will rest easy. You will rest easy. 자네는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세요. 예.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Bring on my ambulance. 전 그때도 앰뷸런스가 있나 싶어요. 말이 끄는 앰뷸런스 있죠? 네? 어 그런가요? 네. 궁금해요. 지금 앰뷸런스는 뭐 저 보통 되게 그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는 기사님들 네. 앰뷸런스를 모시는데 그쵸? 그때 앰뷸런스는 누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Bring on my ambulance and my surgeon with it. 봐서 내 주치의하고 앰뷸런스 가져와. We got an officer worth lying here. 아주 여기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가 아주 그 뭐 치아에 할 만한 그러한 장교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은 살려야 해. 네 다리 안 자른다 걱정하지 마. 목청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갔죠. 이 son, you'll keep your foot. If God is my judge, you'll keep it. 'Bring up my ambulance. Sir? Bring up my ambulance and bring my surgeon with it. You got an officer who's worth something lying here. 영화기 말이죠, 그죠? 존 베리의 이 음악이 참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 요새를 자기가 선정해가지고요. 읽는 것을 이 부족 이름이요. C-I-U-X인데 C-I-O-U-X인데 그냥 네. 수화족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네, C-U-X족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수족 과 나중에 친구가 되죠. 네. 마지막 남은 서부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어떤 그 위험이 뒤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디안 여인인데 사실은 이 주먹주기로서 Stands 네. with a Fist는 Mary MacDonald. 네. 그 주먹주기로서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백인이었죠. 그렇죠. 백인이었는데 어릴 때 인디안들에게 납치돼서 네. 인디안 사회에서 커서 거의 이제 인디안 말씨, 인디안 행동, 인디안 문화에 젖어 있지만 사실은 백인입니다. 메리 막돌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수족과 한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이 오는 것도 불사하고 끝까지 그 인디안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 영화의 끝을 맺게 되는데 정말 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속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렇죠? 약속. 소중한 것이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나요? 그렇게? 옛날 그 정윤신 또 중국 얘기에 강하시잖아요. 그, 예. 그 중국 고서에 보면은 그 썰물에 약속을 했거든요. 예. 친구가 안 나와가지고 밀물까지 기다리다 떠내려간 사람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니요. 말씀하신 진짜 모르겠는데. 저도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약속이 그만큼. 아, 근데 어떤 장면인가요? 이번에는. 이제는 네. 이제 혼자 그 서부에 요새를 만들고 네. 지키고 있는데 뭐 마름 치러오는 사람 머릿속의 네. 바람인가요? 뭐 그분들 참 특이해요.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요. 머리 바람 들어가면 사실은 그 사람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요. 네. 그 이 늑대와의 춤을 때문에 네. 그런 이름이 한참 유행했어요. 별명이. 저희 동기 중에도 네. 젖은 머리 휘날려라는 아나운서 같은 동기 중에서 그런 별명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그렇습니까?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또 한 명은 먹고 또 먹어. 막 이런 별명들. 여하튼간에 참 재밌었어요 이름들이. 아 이제 혼자 지금은 그 케빈 커스너 던바 네. 중에 혼자 독백하는 것인데요. 네. 그 전에 쭉 우리가 스크린 영화 시간에 다이얼로그를 많이 내보내드렸는데 오늘은 혼자 좀 길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초조한 거야. 자꾸만 저쪽에서 인디언들이 와서 넘보고 또 말도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잘 빠해야 떳떳하게 그들을 만나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을 내가 네.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만나야 되더라도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혼잣말로. I realized I've been wrong. 내가 틀렸다는 것을 감지했다. All this time I've been waiting. 나는 계속 기다리기만 했어. Waiting for what? 뭘 기다린 거야? Someone to find me? 그들이 날 찾기를 기다린 거야? 아니면 someone to take my horse? 내 말을 훔쳐가길 기다린 거야? 그는 정말 초조해서 못 살겠다. 요 며칠은 정말 내가 살아난 판을 딛는 것 같았다. I have been walking on the eggs. I've been walking on the eggs. 그렇습니다. 계란 위를 사실 우리 얼음 살아난 판을 위를 물론 네. 영어도 thin ice 위를 걷는다는 말은 있긴 네네. 있는데 그보다는요. 계란 위를 걷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I've been walking on the eggs. 한 번 더 해주세요. I've been walking on the eggs. 정말 요즘은 계란 판 위를 걷는 것 같다. 계란 몇 판 깔아놓고 한번 걸어보셨어요, 장모님 씨? 아니요, 물론 안 해봤죠. 아주 묘기대행진이요. 네. 그 차력하는 분들은 계란 위를 걷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 힘들죠. 요즘 전국이 꼭. 그렇습니까? 네. I've been walking on the eggs 그래요. 같은 때요. 계란 위를 걷는 것 같은 분이 따로 있죠. 예. 네. 저희는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예. I'm sick of it. 정말 씩이 아픈 거지만 오브가 들어가면 지겨운 거죠. 그렇죠. 질렸다. 이것도 한번 했었죠.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초조하네요. 한 것도 할까봐. I'm sick of it. 한번 해주세요. 예. I'm sick of it. 씩은 아픈 거지만 sick of은 지겨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을 기다리고 초조하게 나 혼자 노심초사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쳤다라고 하면서 I'm through with waiting. I'm through with waiting. through는 끝나는 거죠. 네. 그 전에 그 제가 그 어느 극장에 가서요. 아주 어릴 때 형하고 같이 갔던 영화인데요. 윌리엄 홀덴이 나오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어느 거리의 소녀를 만나가지고 네. 그 사람을 오페라 가수 키운 다음에 자기는 그냥 이렇게 폐기력을 앓으면서 네. 아주 그 무대 뒤로 사라진다는 한 여인을 이제 희생하는. 근데 이제 그 오페라 가수가 젊은 여가수가 이제 이 작곡자를 사랑하니까 자꾸 작곡 사무실에 왔다가 바람을 맞췄거든요. 네. 그냥 칠판에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I'm through with you. 당신과 끝났다. 절규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은 영화 속에서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뻘 되는데 네. 둘이 사랑을 또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사랑이 국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뒤에 앉아있던 어떤 대학생 같아요. 남학생이 네. 그래요. 저한테 생생히 들었습니다. 저봐 제자를 닮아야 돼. 저게 서양 여자도 남자가 바람을 맞춰도 나는 당신하고 아직 통해요 이러잖아. 알았지? 자기 영어 잘하네요. 그런데 두 분은 헤어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있어서 당연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한쪽에 절개했다는 건데 예. through가 뭐 통하다니까 그렇죠. be through with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나는 기다리는 것을 끝내겠다. I'm through with 뭐 with가 생각되기도 해요. I'm through waiting. I'm gonna make a visit tomorrow. 내일은 그들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I've been walking on the eggs와 I'm sick of it. I'm through with waiting. 무려 세 개나 되는 표현을 우리 영화 음악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건져보시죠. 들어보실까요? 네. I realize now that I have been wrong. All this time I've been waiting. Waiting for what? For someone to find me? For Indians to take my horse? To see a buffalo? Since I have arrived at this post, I have been walking on eggs. It has become a bad habit, and I am sick of it. Tomorrow morning, I will ride out to the Indians. I do not know the outcome or wisdom of this thinking, but I have become a target, and a target makes a poor impression. I am through waiting. Looking at. I'm through waiting. 네, 참 던바 중이는 맨 처음에 꿈이 소박했었어요. 그쵸? 단순히 마지막까지 소박해요. 자기가 서부를 보고 싶다는 예. 또 광활한 대지 사라져가는 마지막 오염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대지를 보고 싶다는 그 꿈을 가졌는데 그걸 이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땅 특여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 특정 지역의 땅을 모두 사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오롯이 보고 지키겠다는 거였으니까 꿈이 참 소박한 꿈이 좋은 것 같아요. 소박한 꿈 말씀하시니까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카네기 얘기 좋아하잖아요. 네. 카네기가 어릴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비가 새니까 네. 이랬대요. 엄마 이제 그릇 조그만 그릇으로 이렇게 비를 밑에다가... 담아놓으니까 엄마 나중에나 돈 많이 벌면 큰 그릇 사드릴게요. 집을 아... 하나 산다고 그러지. 뭘 또 그 옛날에 어릴 때 네. 이석 우아 이런 거 기억나세요? 딸 삼형제인데 네. 큰 딸이 나 빵 좋아하니까 빵 장사에 시집 갈 거야 그랬어요. 둘째 딸이 난 고기 좋아하니까 고깃집에 시집 갈 거야. 네. 셋째 딸이 나는 공주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셋째 딸은 나중에 왕이 데려갔답니다. 그러니까 꿈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저도 어렸을 땐 참 소박한 꿈을 가졌는데요. 네. 뭐였습니까? 빵 좋아하셨어요? 버스 안내양이나 이제 신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에 밝히고 네. 저 여기서 음악을 들어야겠죠? 강현 네. 씨한테도 신모를 말씀드려. 영어로 하면 이제 풀타임 하우스메이드입니다. 풀타임 하우스메이드요? 자,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들소산양 장면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고요. 가경희 씨께는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박영일 씨와 제가 이 시간에 꽤 떠들어가지고 혹시 좋으시던 분들도 다 깨셨을 것 같은데요. 음악도 참 웅장하고 장기했죠. 늑대와 춤을 중에서 들소산양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라이동의 하정민 씨,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4동의 유승희 씨, 충남대학교의 김용설 씨,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김수선 씨도 이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잠들지 않았다면요.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올리비아 하스의 크리스 미첨이 주연한 서머타임 킬러 중에서 컨트리 러버스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precious sunshine.